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우릴 스쳐가고 난 그대의 가슴 안에 빗물 되어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대 나를 힘들게 지나버린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 흐려